북녘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2월 1일 화요일에 인사 올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서 1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삼스럽긴 하지만 참 큰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 소리로 약속한 공약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도자나 결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가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가까이는 당장 내일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작은 약속도 종종 깨뜨려야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대비가 참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나의 말의 신뢰와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연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우리를 향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긴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또 그 약속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주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통일이 됐을 때, 뭐, 평양 합창단이라든지, 뭐, 평양 무슨, 뭐, 만수대 가극단, 뭐, 이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북녘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합창단이나, 뭐, 가극단이나, 예술단에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또 얼마나 또 수준 높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문득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모두 굳게 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죠. 1월 31일에 인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해의 계획들을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겠죠. 1월 31일 아무래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2월 앞서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혹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그냥 보기에는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다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1월 31일이 아닌가 싶어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냥 뭐 화요일일 수도 있지만 1월 31일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1월 31일입니다. 귀하게 이 날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의 메아리 진행하고 있는 강한빛이고요. 이 방송은 1188kHz와 1566kHz 무려 중파 두 개로 북녘 땅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 주파수가 지지직거리시면 한쪽 주파수로 한번 들어보시죠. 잘 나오겠지요. 아마 중국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뭐 장춘이나 연길이나 연변 같은 곳에서도 극동방송 1188kHz, 1566kHz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주님의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세상에 그 정보를 전하는 귀한 방송들이 또 국내외 북녘 땅에 계시는 분들 워낙 외부 정보에 목마르시기 때문에 북한 정세나 국제 소식들 전하는 그런 귀한 방송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방송이 이렇게 강력한 전파를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말이죠. 뭐 북한 표현을 빌자면 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천병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전파를 쏴서 북녘 땅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전력이라든지 이게 유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야,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61년이네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 북녘땅에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강상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시간, 탈북민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선교에 힘쓰시는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려의학으로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상식 알아보면서 영혼의 건강도 함께 말씀을 통해 키워나가고 지키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친구는 듣고 나서 한 번은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들한테는 통일이 돼도 안 돼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통일이 기다려져요. 저는 지금 정말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아빠를 안고 싶어요. 아빠에게 안기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걸 하면서 정말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죠.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탈북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음력 설 지났으니까 새해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인사도. 오, 좋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북한식 축하합니다. 인사입니다. 네. 북한식 인사 말이에요. 네. 참 큰 뭐 음력설은 북에서도 큰 명절이죠. 네, 아무래도 북에서도 음력설을 세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뭐 완전 긴 연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연휴고 쉬는 날이기는 하죠. 네. 예,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뭐 명절이라는 느낌보다 아 하루 출근 안 하고 논다. 예, 이런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신정을 더 크게 세나요? 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신정에는 이틀 쉬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렇게 음력설에는 하루를 쉬고 사실은 북한에서 기본 명절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로 예, 기본 명절로 했죠. 그렇죠. 예, 아이고. 예. 이게 참 그 공휴일서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예. 참 저도 이게 북한 방송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게 김씨가 생일하는 사람이 이제 4월 15일 태양절, 네. 2월 16일 광명절, 며칠 전에 1월 8일이 또 김정은 생일이라고. 참 이거 뭐 제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남의 생일 배워야 되고 방송 준비하면서 아 이거 빨간 달력에서 네. 북한 빨간 달력에서 이 삼부자 생일은 좀 없어지고 뭐 부활절도 좀 이렇게 챙길 수 있고 크리스마스도 챙길 수 있고 그럼요. 뭐 구정 신정 좀 잘 챙겨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또 교통방송 같은 데에서 북한도 이렇게 뭐 교통 정체 상황 이런 것도 나오고. 아, 좋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도 사역하시는 곳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참 또 뭐 어떻게 늘 명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보내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 음식을 같이 하면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날마다 통일을 작은 통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귀한, 계시네요. 네. 귀한 일을 또 이렇게 이루고 네. 계시는데 말이죠. 명절에 근데 좀 잘 몰랐는데 떡국을 안 먹고 송편 드신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뭐 설 명절에 떡국 먹는다. 왜 떡국 먹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도 뭐 왜 먹는지는 일단 모르긴 하겠지만 뭐 남들이 먹으니까 우리는 사실 또 꼭 지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거든요. 네. 보통 송편을 드신다고 네. 하신 것 같은데 송편은 이제 추석에 보통 우리도 먹는데 추석 뭐 설 이런 게 없이 명절에 네. 송편 아니면 인절미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먹는 거. 목사님도 보통 그러면 뭐 송편 많이 드시겠습니다. 네. 송편도 많이 먹고 북한 순대도 많이 먹고. 아, 북한 순대는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또 인조고기밥도 먹고. 인조고기밥. 아니 그게 인조고기라 해서 무슨 맛일까 했는데 꽤 맛있어요. 한번 네.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양념 장맛이죠 사실. 네. 양념 맛이에요. 양념 맛. 또 두부밥. 두부밥. 네, 두부밥도 양념 맛이에요. 네. 그렇죠. 네. 명절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또 이렇게 드시게 되는군요. 그 뭐 네. 장마당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이렇게 또 참 뭐 신정이나 부정이나 남이나 북이나 또 이렇게 참 즐거운 명절. 심지어는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날 이틀 쉰다고. 제가 그 수기 보고. 아, 그래도 이틀 쉬어서 좋았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참 눈물이 앞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 참 남과 북이 또 이렇게 좀 2017년에는 정말 하나 돼서 명절에도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온 가족이 두루 모일 수 있는 그런 명절 좀 추석 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명절 분위기가 이제 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서 좋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셨는데 명절 음식도 좀 소개를 해 주셨고요. 송편 이외에 네. 이 한국처럼 뭐 전이라든지 또 뭐 다른 이제 뭐 전통 음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두부밥이나 이런 음식들이. 네. 전통 음식들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만들어 먹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이 북한에서는 주로 많이 먹어요. 명절 하게 되면 당연히 송편.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뭐 절편, 인절미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구애 반찬 같은 거는 사실 뭐 돼지고기 두부 볶아 먹는다든가 예, 그다음에 감자 볶아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고사리 반찬, 콩나물 반찬하고 고사리 반찬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명절 음식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프다, 뭐, 북한 사람들이 우프다는 말을 알까요? 웃기면서도 슬프다. 그렇죠. 예, 이렇게 서글픈, 서글픈 거죠. 거죠. 예, 네. 서글프다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많이 드네요. 네. 네. 여러 가지 그래도 또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 음식 정말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네. 웬만한 가정들 그래도 다 정말 많이 먹거든요. 이것저것 다 뭐 음식도 막 버려요. 사실 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네. 나눠주기도 하지만 버리는 경우도 많고 쉬는 경우도 많은데 네. 늘 그래서 이 명절 때쯤이면 이제 뉴스 뭐 종합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이제 명절 때 이제 소화 잘 못해갖고 네. 뭐 체하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응급처치하냐 사실 이런 내용은 진부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골 사시는 노인분들이 또 이 음식을 아까워서 오래 보관했다 그렇죠. 드시고 이러시면 네. 특히 나물류 이거 쉽게 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예, 뭐 어쩌면 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음식이 이렇게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의 생각에 또 내가 있었던 그때의 생각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빨리 통일됐으면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지금 그냥 편안하게 배불리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명절의 음식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증상이나 대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돌이켜보면 더 많이 필요해요. 어쩌면, 오히려요. 예. 아니 음식도 없는데 뭔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럴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좀 북한 사람들한테 더 명절 뒤 음식과 관련돼서 몸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 먹다가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 귀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음식이 생기면 왜냐하면 다음에 언제 또 음식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한 번에 그냥 있는 대로 다 먹게 되는 거죠. 뒤끝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 근데 원래 평상시에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능이 거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든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위의 운동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명절에 음식이 팍 들어가게 되면 위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북한에서 온 자매 중에 이제 서른도 안 된 친구인데 저 몰랐어요. 1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몰랐는데 언젠가 한번 이제 차를 한 잔 사주려고 내려갔다가 네. 이제 좀 달짝지근한 걸 이제 이렇게 시켰는데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 그게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젊은 사람이 당뇨가 생겨서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그래서 이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그런 걸 안 먹다가 여기 와서 이제 좀 먹은 게 오히려 인슐린 분배라든지 이런 게 좀 무리가 생겨서 그런 병이 젊은 사람인데도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이제 뭐 못 먹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명절에 네. 먹다 보면 네. 충분히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비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문제가 생기죠. 또 특히 당뇨 같은 건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네. 반드시 인슐린 의존성 당뇨예요. 아하. 예,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런 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음식 상황이 조금 변화되니까 그게 확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예. 병원 치료 시설도 많이 열악하고 한데 사실 이런 상황들에서 부근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소화기관 관련한 이런 치료인데. 저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뭐야 왜냐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몸속에 오래 정체되어 있잖아요. 모든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그게 뭐야 부패가 되고요. 빠지지 못하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이 온몸이 스물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몸에 독소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이 독성 기능을 제거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미나리요? 예, 아까도 잠깐 미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나리를 보게 되면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청열이수 작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청열이수요? 예, 여기서 청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체온이 39도, 40도 이 열이 아니고요. 그냥 몸 안에 탁한 걸 빼내는 기능. 아, 예, 네네. 그런 걸 없애는 기능이고 이수시킨다는 거는 소변을 이렇게 편안하게 소변 보게 한다. 소변을 많이 봐야 그 독성 물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 미나리가 제일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쉽게는 생미나리를 씹어서 드시는 방법 또는 그냥 끓여서 차처럼 평상시에 자주 마시는 방법 이런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독이 있다. 독을 푸는 데는 몸에서 우리 뭐 간이 해독 기능을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미나리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미나리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나리도 사실 여러 차례 언급을 여러 네. 가지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군요. 이건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고 한국엔 돌미나리도 물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습한 물에서 키운 미나리가 네. 제일 더 좋아요. 네, 네. 논밭처럼. 네. 네. 뭐 이게 상식이겠지만 미나리 생으로 드실 때는 잘 씻어서 거머리 안 튀어나오게 드셔야 됩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 몰랐습니다. 아니, 거머리 많거든요. 저희 또 막 아내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뭐. 미나리 씻다가 그 거머리가 많기 때문에 막 따가지고 그러네요. 네. 칼로 이렇게 막 네. 생으로 드실 예. 때는 낯설어. 예. 잘 보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거머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뭐 좀 웃자고 제가 이렇게 또 드린 말씀인데 상식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명절에는 또 이게 참 우리 크리스천들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술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원래 북한의 명절은 여성들이 명절이라기보다 사실은 남성들이 명절이에요. 여성, 남성이 다 좋아야 되지만 한국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훨씬 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여성들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우선 뭐 없는 살림의 명절이랍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야죠. 네. 또 한국과 문화가 좀 달라서 남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술상 갇혔다 또 네. 물렸다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달픈 일은 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예, 힘들고 남성들은 좋고 또 남성들은 또 좋은 이유는 평상시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네. 비교적 괜찮은 안주에다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명절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만 네. 불쌍하죠. 네. 제가 그 명절 때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당연히 응당. 그 자매님들은 만드시고 우리는 설거지 한다. 그랬더니 북한 남자들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와서 한국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절거지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고 그냥 가장 가볍게는 그냥 동료들과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 숟가락 이렇게 놓는 걸 우리 그 당연히 그건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께서 숟가락들을 이렇게 막 놓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웠어요.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이게 참 가정이나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네. 이게. 예, 이게 참 남북 통일되고 나서 네. 또 이제 북에 계시는 남성분들 이게 굉장히 뭐 언짢고 이게 너무 반동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참 여성을 또 이렇게 또 위하는 마음이 성경적으로 네. 저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네. 뭐 술 너무 드시지 네. 마시고 근데 또 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조건이 포금하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아무래도요. 특히 네. 북한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술 마시게 되면 아이고 진짜 메고 가기보다 다 마시고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그 많이 추천하는 술안주가 사실은 두부, 감자,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 먹는 거예요. 특히 두부는 두부 속에 있는 시스테인산이라는 물질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는 아주 좋은 술 안주라고 생각을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쪽에 많이 그 두부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그 직불이요. 한국에서 갈근이라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직불이 이렇게 하는데, 직불이를 다려서 차처럼 마시는 게 해독시키는 작용이 굉장히 예, 강해요. 네. 그래서 저 어떤 때는 먼저 직불이 달인 물을 한컵 마시고 술을 마시면 어허. 술이 더 잘 넘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속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뭐 술은 뭐 북한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남자들한테는 애용품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과도하게 좀 마셨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불이 달여서 마시는 것도 좋고 또 그 술을 마실 때 두부 안주를 좀 많이 드시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저희가 술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게 절대 아니군요, 여러분. 일단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실 참 이게 마음은 오는데 육신약한 또 지하교회 성도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들으시는 또 보위부 요원들도 감청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게 술 잡수시라고 갈근 직불이 잡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육신의 건강을 저희가 챙겨드리면서 또한 이제 영혼에 정말 우리가 영생에 마르지 않는 샘을 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술은 가급적이면 끊으셔야 됩니다. 북에 계신 성도분들. 네. 술보다 또 더 걱정되는 게 사실 참 그 뭐 얼음이나 빙도 이런 거. 그렇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분들끼리 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세요. 요즘은 명절 때 그냥 뭐 그게 약간 문화처럼 돼버려서 네. 반갑다고 하고 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고 이래버리면 아, 진짜.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큰일이네. 빙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술은 뭐 하다못해 술은 뭐 그렇다 쳐도 빙도는 정말 손을 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명절 이렇게 또 지나오면서 다양한 명절 풍경들 이야기를 나눴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사실 특히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등장을 하고 네. 예수님도 절기를 참 철저히 준수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 성경의 명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는데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보면 부활주일 있죠.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이렇게 뭐 또 성탄절이 있고 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들인지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라는 뜻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넘어가다는 뜻인데. 정말 주님께서 출애굽, 그러니까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무술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부터 보리 첫 단을 어르는 또 50일 되는 7749, 50절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수확의 보리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제 말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주님께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그 선의 열매 주시던 이유는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칠칠절의 초막절이라는 뜻은 바로 이제 유월절과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여기서는 절기를 축하하는 동안에 장막집에 살던 그들의 습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함께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1절과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또 명절 뭐 우리 송편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6월절에는 굉장히 그 음식과 그 그 음식에 담긴 유래라는 게 네. 깊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너무나 급하고 또 너무나 또 죽음과 삶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로 무교병, 이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하고 그 말씀드린 쓴 나물, 그 다음에 불에 구운 양고기. 이것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이 먹게 된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늘 즐길 때마다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그 유래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참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절대 근절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지내시잖아요, 북에서도. 그런데 네. 성경은 사실 제사 지내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참 북에 계신 분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로서는 사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왜 네. 그런 걸까요? 아 주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주셨는데 십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데 제사는 바로 신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나의 조상의 신이 우리를 돌봐준다. 물론 그것이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효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짜이고요. 진짜 의미는 조상의 신이 우리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는 바로 이방의 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 절하지 말며 그들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신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조상의 신한테 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금기 상황입니다.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저희들도 그래서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 기독교의 양식에 맞춰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은혜롭고 더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잘 이해를 그 제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걸 조금 낯설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모여 앉아서 그 주님이 말씀을 서로 듣고 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고인이 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제사 이상이 예, 그런 그 추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주님 뜻이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제사를 굳이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정말로 없는 살림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예, 주님 말씀대로 다 가정에 모여 앉아서 그분을 회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제 명절이 지나갔지만 참 명절이라는 이름하에 드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행해지는 것들이 남과 북에서 우리 남한 사회도 사실 참 끊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를 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대 부자의 그런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과 십자와 부활이 임하여 주어서 북한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한몫하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 오게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See you.